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베이루 근로자 정연맹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베이루 근로자 정연맹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정서기인 레오폴도 오르티스 센티 단장이 19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